뉴스. 산하 경력단 연구실 연구비 정산 등 아르바이트 모집 안내입니다. 수는 월 80에서 90만 원입니다. 자격은 8개월 이상 근무 가능한 한양대 재학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과대학 RC 행정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창업중심대학 창업클럽 경진대회 참가자 모집 안내입니다. 신청기간은 6월 12일 월요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으로 참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자격은 수도권 내 거주하거나 수도권 대학을 다니는 클럽장을 포함한 2인 이상의 39세 이하 청년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가의 꿈을 가지고 있거나 해외영업 사업개발 직무를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한 비즈니스 아카데미 2기 모집 안내입니다. 교육기간은 6월 26일 월요일부터 7월 21일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총 4주간 진행됩니다. 신청기간은 6월 11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LX 인터내셔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31일 서울 청계광장 인근에서 열린 분신노동자 추모 야간문화제를 앞두고 민주노총이 분향소를 기습 설치했지만 경찰이 40분 동안의 대치 끝에 이를 강제 철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경찰이 조합원을 이격 조치하는 과정에 4명이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천막 설치 차단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4명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어제 오후 4시쯤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본집회는 신고 인원이 2만 명일 정도로 대규모였는데 종료 예정 시간인 5시보다 집회가 길어지자 경찰은 집회 해산 경고 방송을 3차례 하기도 했습니다. 네이버의 검색 결과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200억 원을 받아낸 광고 대행업체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조직적으로 광고 의뢰업체 상호 상품 명의 경쟁사 제품 등과 연관 검색어로 노출되도록 하거나 타인 명의 계정으로 정상 블로그를 가장한 광고 글을 작성한 후 해당 광고 글이 검색 상위에 노출될 수 있도록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고 대행업체 6곳은 이 수법으로 광고주로부터 수임료를 총 212억 원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많은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 판매업자는 2억 8천만 원을, 네이버 개인 계정을 판매한 11개 업체는 9억 1천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부는 6월 1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오늘 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해제되며 5일간의 격리 권고 체제로 전환되고 동네 의원과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집니다. 다만 환자들이 밀집해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해야 합니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이후 3년 4개월여 만에 사실상의 일상 회복을 맞는 것입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6월 1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민지, 기술의 윤리경, 담당의 박예린이었습니다.